하지마 번번한 게임 NO 시작조차 안 했나 거짓은 진실이 가식은 진심이 되는 법 또 나를 자극해 You don't know me what we got 한계를 뛰어넘는 시점 매 순간 절묘한 타이밍 앞만 보고 달린 그 순간 멈출 순 없어 거짓은 진실이 가식은 진심이 되는 법 미쳐 돌아가는 일이 당연해진 지금 Crazy 매번 웬디 Crazy 날카로운 시선 진실을 덮은 거짓이 발을 뒤흔들어 날 막지마 딴 생각하지마 뛰어가며 위라라 넌 내 손에 가로나 승자가 패자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나 그때를 기억해 You don't know the way to stop 유혹에 정해진 말로 아찔한 줄타기 위로 네가 터출 무는 그 순간 놓칠 순